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프리아모스하고 아킬레우스의 대화를 통해서 아킬레우스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말했듯이 이들은 소포클레스의 주인공, 나중에 이제 비극에서도 나올 수 있다시피 소포클레스의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운명에 복종하고 그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하다는 거죠. 참 씁쓸한 것 같지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한계를 모르고 날뛰는 인간들은 도대체 인간 같질 않죠, 그게. 짐승이지. 그래서 철없는 애들이 항상 날뛰잖아. 철없는 애들이. 그리고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갖다가 뚜렷하게 아는 것. 자신의 한계를 뚜렷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칸트가 쓴 책에 보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렇게 돼 있죠.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순수 이성을 비판한다, 갈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그런 말이에요. 독일어 크리틱이 한계를 밝힌다 이런 뜻입니다. 한계를 밝힌다. 독일어에서 크리틱이란 말을 쓰면 한계를 밝힌다. 그러니까 자기 비판적이다 이 말은 자학하는 것하고 달라요. 자기의 한계를 뚜렷하게 아는 것. 이것이 자기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한계를 뚜렷하게 아는 것, 여기서 사람이 성숙해 나가는 거죠. 사람이 성숙해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킬레우스나 프리아모스는 필멸의 인간들이니까 불멸하는 신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알죠. 다시 말하면 신들의 안내를 받아서, 신들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다음에 읽게 될 단테의 신곡을 보면 신곡에서는 단테의 스승이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과 연옥을 거쳐서 이제 천국 문 앞에 갑니다. 천국 문 앞에 가서는 베아트리체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으로 갑니다. 거기서는 단테가 스승의 안내를 받아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현명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서사시에도 발전이 있는 거예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는 필멸의 인간들이, 필멸의 인간이라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근데 이제 단테는 거기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과 연옥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단테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베아트리체예요. 근데 베아트리체는 뭘 상징하느냐? 사랑을 상징합니다. 아모르. 사랑이요? 사랑이 이탈리아어로 아모르입니다. 아모르. 아모레. 아모레. 아모레 화장품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모레 미오. 러브 미. 여하라 여하. 강진영 여하. 이런 거. 어? 요즘에 여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터나오지. 여학생들이 막 싸대기 때문에 도망가겠다. 뭐냐? 그래서. 어? 진짜? 짜증나? 그러게. 그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역겹게 듣는 시대가 되었어. 참 역설적인 시대예요. 그죠? 네, 요즘에 그런 말 안 하세요? 거의 안고 사시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기 좀 짜증나면 아몰. 그러니까 그 신곡의 맨 마지막 천국편 마지막 구절에 딱 하늘과 별을 움직이는 사랑 이렇게 딱 나오는 사랑. 사랑의 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의 사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겪을 필요가 없어. 기도를 하면 돼. 기도를. 즉 기도를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돼. 기도를 하면, 신에게 기도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천국에. 이게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죠. 그러니까 히랍 세계하고 기독교 세계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여기서 아킬레우스 아무리 날고 뛰고 난리를 죽여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킬레우스는. 그렇죠? 하데스의 곁으로 간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랑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신을 믿어도 필멸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기독교 교리 핵심 교리가 그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불멸한다는 거 아니에요. 불멸. 히랍 세계는 필멸하는 인간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히랍 세계인데 기독교의 세계는 불멸할 수 있다. 신의 사랑을 신에게 기도하면 불멸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의 세계예요. 얼마나 달라. 이 두 개가 서양 문화 속에 공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들이야. 서양 사람들. 개독교 신자들 봐요. 제정신 아니잖아. 응? 믿어도 대충 믿어야 되는데 심하게 믿으면 맛이 가는 거라. 응? 자기만 사랑하지. 또 자기만 사랑하지. 사형제 절대 폐지 안 해. 사형제 폐지 반대. 사형제 폐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사랑은 용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단테의 신곡을 보면 그것도 서사시는 서사시인데 거긴 분명히 신의 사랑이 나타나고 신의 사랑으로서 필멸의 인간이 불멸하는 사람이 불멸의 존재가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얘기들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르네상스 시대 단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타나는 영웅의 모습을 우리는 일리아스를 보고 알았다. 그러면 이제 소포클레스의 서사시 속에서는 그 영웅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단테의 신곡을 딱 보면은 이런 필멸의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중세시대의 기독교 신앙을 거치면서 불멸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리아스 그 다음에 그리스 비극 비극은 이제 옵션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일리아스하고 단테 신곡 이 두 개를 딱 보면은 서양 문명의 핵심적인 두 가지 기둥이 탁 드러나는 게 서사시 두 개가. 그래서 이게 고전인 거예요. 왜 그렇게 일리아스하고 신곡 하느냐? 뼈대가 아니.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존재인가를 뚜렷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서사시들이거든요. 그걸 하나의 세계관이 나오는 거죠. 그게 참 멋진, 그래서 이제, 제가 단테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때 책을 잔뜩 쌓아갖고 올 거예요. 이제 이번에 여기 열린 책들에서 나온 단테 그거 갖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 텍스트도 좋지만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탈리아로 된 단테 왼쪽이 이탈리아어 오른쪽에 영어가 이렇게 돼 있는 말하자면 대역본이 있어요. 그 대역본도 있어요. 세 권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율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개새끼 하여튼 저는요 다른 거 없어. 나 안 잡아가니까 괜찮아. 근데 환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즘에 여기 외국에서 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미치겠어요. 어쨌든 좀 올라가기 전에 샀으니까 다행인데 그것도 있고 신곡 말하자면 세 권으로 돼 있는 이탈리아 영어 이렇게 대역본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그 롱펠로 있죠. 미국의 신 롱펠로가 번역한 신곡이 있어요. 롱펠로 신곡 있고 사슨판 신곡도 있고 그다음에 신곡의 도고판 도고 번역본도 있어요. 괜찮아. 또 그다음에 밀라노 단테학회에서 나온 밀라노에서 나온 그 신곡 그 이탈리아판도 있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탈리아 원전하고 그다음에 대역본하고 사슨판 롱펠로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제가 다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 응? 보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책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이제 패티시를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나온 거 제가 인터넷 헌책방에서 샀거든요. 냄새를 맡아보면 그 책 오래된 그 성경 성서 종이 있죠. 그런 종이로 돼 있다고. 되게 얇아 안 찢어지게. 그냥 딱 냄새를 맡아. 그 어떤 여학생이 그걸 공부를 했던 모양이야. 연필로 막 이렇게 막 네모가 돼 있고 그런데 그걸 싹 보면은 인터넷 헌책방이라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냄새 맡으면 이렇게 약간 찌든 냄새 있잖아요. 오래된 책에. 그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할 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아. 그 신곡이 5월달인가? 5월달이죠. 네. 5월에 신곡에 5월에 탁 신곡 그 낡은 그 책의 냄새를 딱 맡아보면은 아주 인생에 책에 대한 패티시가 쫙 올라올 거라 막 사고 싶어서 미친다고 그거 보면은 막 이 표지도 이렇게 섬유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장정돼 있는 건데 아우 막 이렇게 그런 거 하나씩 사놓으면 우울하고 왠지 괴롭고 그럴 때 이렇게 촤악 이렇게 볼에다 대고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비비면 아, 이게 죽인다고. 아주 제가 왜들 그러세요?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저기 신곡을 한번 맛보면 좋죠. 그렇게 해서 일리아스는 이제 제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해서 성숙한 인간이 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일리아스하고 저기 소포클레스의 비극하고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다시 단테의 신곡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른 모습의 인간형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이 기독교가 자기네들의 삶의 일부이기도 했겠지만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주제 사람하고의 죽음의 정지인가? 죽음의 뭐죠? 네? 중지. 예, 정지가 아니라 중지군요. 죽음의 중지라고 하는 소설이 나왔잖아요. 읽어보진 않았는데 스토리는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멈췄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안 죽어. 사람이 안 죽어. 계속 불치병 환자는 불치병 상태로 계속 있어요. 그게 이제 주제 사람하고의 소설 최근에 신간 나온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가 망하겠죠. 그죠? 모든 종교는 죽음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죽음에 대한 대답을. 그래서 히라브 이 서사시는 종교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답을 안 준 거야. 죽어 니네는 이렇게 말했는데 니네 죽어 임마. 반드시 죽을 운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야 돼? 뽀대나게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정신.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인간은. 종교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는. 그래서 유교를 갖다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그거거든요. 죽음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논어를 아무리 들여봐도 죽은 다음에 어찌 된다 이런 얘기 없거든요. 죽음에 대한 반드시 죽어. 근데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간다. 그죠? 반드시 죽어. 근데 폼나게 죽을 것. 살아있는 삶을 사랑하고.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이 툭 나타났어. 살아있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느님 나라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로마인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부딪히는 거야.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 시대에 나타나는 이 세계관과 인간관을 로마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삶을 하찮게 여기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저 하는 사람들, 기독교도들 얼마나 세계관이 다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몇 년 전에 휴거라고 하는 그 소동이 알죠? 곧 지구의 멸망이 온다. 우리 이 종파 믿는 사람들은 뭐 지상에서 뭐 20세트인가 떠 있는다다가 뭐 들림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막 재산 꼬라박고 난리 죽인 적 있어요. 그래서 그래 20세트 떠 있으면 때리고 도망가도 못 쫓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낯설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였던 것처럼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도들도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이상하고 낯선 거였겠죠. 그게 바로 폼나게 죽을 것. 열심히 살다 폼나게 죽을 것. 근데 이들은 그냥 생명을 딱 던지고 영원한 삶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상했던 거라. 그게 이제 그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제 발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발표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읽기. 지금 읽었어요. 우리가 읽었죠. 읽은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읽어서 정리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순서가 이래요. 읽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한 것을 씁니다. 그 다음에 발표하기를 합니다. 요 네 가지를 하죠, 우리가. 그쵸? 읽을 때, 읽고서 정리를 하는데,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할 때는. 요 과정이 왜 중요하냐? 자기가 가진 언어로 재정리를 해서 자기 나름의 키워드를 부여하면서 재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기억되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인간의 모든 사회활동은 언어를 통한 의미 부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언어를 통한 의미 부여. 여기. 그러니까 자기가 읽은 것을 정리한다. 이걸 좀 더 멋지게 말하면 언어를 통한 의미 부여 과정이에요. 네가 정리해서 다시 말해봐. 이렇게 우리 흔히 하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그게 없으면 공부가 아니더라. 근데 언어를 통한 여기 되게 여기 있는 이 말이 여기 있는 말들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반드시 언어를 통해야 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언어를 통한 의미 부여가 잘 안 되면요. 기억이 잘 안 될 뿐더러 자기 것이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언어를 통한 의미 부여가 아, 난 좀처럼 잘 안 돼. 그런 분들은 꼭 제가 그래서 꼭 반드시 종이에 펜을 가지고 적어가면서 정리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끔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책과 세계를 필사해보려고 합니다. 쪽팔린 일이에요. 책과 세계 필사하다니. 그 시리즈로 들어있어서 절판도 못 시키고 아이고. 저는 일단 원칙이 5년 지나면 절판이거든요. 책은. 필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게 물어요. 그냥 컴퓨터에다 타이핑을 쳐도 될까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타자 연습을 하시는 거고 손으로 써야 돼요. 왜?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묻혀있는 곳에 보면요. 사람의 두개골이 발견됩니다. 두개골이 발견되는데 두개골에 구멍이 일정한 이게 이걸로 강호순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다 둘도. 그게 뭐냐면 두개골에 구멍이 나있어요. 강한 돌 같은 걸로 맞아서 두개골에 구멍이 나는 것처럼. 근데 꼭 보면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잡고 때린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죠? 뭔 말이냐?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다 모든 동물이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좌우대칭이 아니에요. 생긴 건 다 좌우대칭인데 손. 대다수의 사람들은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뭘 합니다. 좌우가 밸런스가 대칭이 안 돼 있어요. 뭐냐? 인간에게는 손으로 하는 뭔가 손으로 하는 노동 있죠. 이게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사람은 10달 만에 태어나는데 완성되지 않은 성체로 태어나죠. 다시 12달 정도가 지나야 사람 꼴을 갖춰서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성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미완성된 상태로 태어났으면서 끊임없이 사람은 손을 통한 무슨 작업을 함으로써 뇌를 발달시켜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손을 통한 무슨 작업을 하지 않고 또 주변에 부모나 친지들로부터 언어를 듣지 않으면 뇌가 발달하지 않아서 짐승으로 살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늑대소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언어를 통한 의미 부여를 이렇게 자꾸 해서 뇌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손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즉 손과 뇌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검증돼 있죠. 그 요즘에 많이 읽잖아요. 그 뇌과학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런 책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정리를 할 때 반드시 자기가 키워드를 갖다 다시 넣어가지고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손으로 공책에 써가면서 하세요. 언어를 통한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것. 영상 매체를 너무 많이 보면 언어를 통한 의미 부여가 안 돼요. 어려서부터 영어 비디오 있죠. 우리 한국어가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영어 비디오 많이 보면 애들 미친 애들 돼요. 병원에 많습니다. 소아정신과에 가면 그런 애들 많이 떼거지로 와요. 대다수가 뭐냐? 어렸을 때부터 바이랭귀얼 시킨다고 회다 빠다발라고 하면서 네? 한국어도 안 되는 애들 영어 비디오 틀어줘갖고 애들 미쳐버린 거예요. 왜냐? 제정신이 아닌 거라 이게. 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어. 걔네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의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 있죠. 이것만 보면 그것이 언어를 만드는 부분에 건드려지질 않아요. 우리 뇌는 우리 이 뇌라고 하는 것은 각기 그 영역마다 하고 있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발달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 전두엽 이쪽이 있겠죠. 열이 들어와서 이게 옆으로 가거든요. 그래야 기억이 되거든. 전두엽으로 들어온 것들이 집두엽으로 가야 되거든. 요 들어갈 때 요 과정에서 키워드를 여기다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갖고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집두엽에. 책을 만 권, 이만 권 읽어도 자기가 재정리해서 집어넣지를 않으면 끄집어내질 못해. 저기 사고가 나가지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 읽어보세요, 한번. 사고가 나서 여기에 있죠, 여기 다친 사람들. 여기 다친 사람들 중에 기억력이 비상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사진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을 갖다가 이탈리아 로마시 상공에다가 40분 동안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저기 헬리콥터 바깥을 보게 했대요. 딱 내린 다음에 자기가 들여다본 집들의 창문 개수들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기억은 해. 재정리해서 다시 말해보세요. 그럼 그걸 외울 되풀이할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자 호메로스 서사시를 다 읽어줬어. 다 기억을 해. 근데 그 다음에 호메로스 서사시를 말해보세요. 그럼 저부터 그게 다 읽어. 네. 근데 한마디로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언어로 재정리를 못하는 거야. 이게 기억력은 뛰어난 기억력이 뛰어난 거하고 자기 언어로 재정리하는 건 다르죠. 근데 언어를 통한 의미 부여 과정을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손으로 노트에다 정리하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고 단축시키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단축을 시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 왜? 자기가 재정리를 하니까. 근데 한국의 교육은 어때요? 빠른 시간 안에 수학 문제 많이 풀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언어를 통한 의미 부여 과정이 없는 상태로 그냥 때려 박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딱 가니까 애들이 멍청한 거야. 그래서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창의력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다가 애가 미친놈처럼 꽥꽥거리는 게 창의력이 아니라 들어온 정보를 재정리해서 저장하고 있다가 그 저장된 정보들을 갖다가 순열조합을 바꿔서 내놓는 게 창의력이거든요. 여러분들 고래하고 인간하고 유전자별이 고래도 포유류 인간도 포유류잖아요. 유전자별이 98%가 똑같아요. 나머지 2%의 차이로 인간이 되고 고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호메로스 일리앗을 들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서평을 이게 A4용지 반면을 써오라 하는 얘기 뭐냐? 자기 나름대로 재정리를 해서 반드시 의미를 부여해 갖고 써오라 이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발표는 어떻게 하느냐? 발표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읽는 게 아니죠. 발표할 때는 내가 이걸 발표하는데 이것을 들을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의 대화로 말을 시작을 해야 이 사람들이 잘 내 말을 귀 기울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여기까지는 좁은 의미에서 나 안에 갇혀있는 세상이에요. 그쵸? 여기서부터는 세계하고 만나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다가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거예요. 즉 공부를 해서 내한테 집어넣고 이 집어넣은 것을 갖다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쓰는 거하고, 그러니까 써서 내놓는 거 발표하기잖아요. 그쵸? 발표하는 거. 이게 이렇게 하면서 세계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나를 다시 반성하고 고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되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딱 책을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정부와도서관의 관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 강의하는 사람 할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섭외하잖아요. 그죠? 조한준 선생님 섭외하잖아. 근데 섭외할 때 되게 이제 책을 읽어보고 하잖아요. 아, 책은 훌륭한 분이야. 근데 와서 강의를 하라 보니까는 이 수강자들하고 눈을 못 맞추고 혼자서 막 중얼거리다 가시는 분들 있지. 그분들은 요게 안 되는 거라 발표하기가. 그럼 공부가 완성되질 않은 거예요. 오키아노스 강을 방패 가장자리에 그려 넣어야 되잖아. 그 오키아노스의 강이 없는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끝이야. 저는요, 강의하러 오기 전에 물어봐. 어떤 사람이 오느냐.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에 게시판 다 살펴. 그동안 어떤 인간들이 여기서 개소리를 했나. 네? 무슨 소리를 했나.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여기 게시판에서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책만 이렇게 공지한 이유는 이 책에 대한 판매를 유도하기 위함입니까? 이런 누가 그것도 쏜 사람도 있더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내가 밑에 댓글 달고 그렇다. 내가 이걸 사라 이놈아. 슬퍼하다가. 그럼 이걸 사야지. 그럼 뭘 사? 살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종류가 있대. 여러 종류가 있기는 뭐가 있어. 응? 종류가 이거하고 두 개밖에 없어. 하나 더 있어요. 법무사에서 나온 거. 1호판에서 중역한 거 하나 있어요. 저 세 가지 다 있는데 이거밖에 없어. 근데 뭐 판매 유도야. 다 파. 그래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러 올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을 해야 돼. 이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안 가면은 있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야. 발표하기가 안 되면, 남에게 설명할 수 없으면, 자기 생각을 말 못하고 버버버버 되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쵸? 이명박 보세요. 말 얼마나 개판으로 해. 그건 아닌 거라. 그게 로마 시대 키케로가 쓴 수사학 있잖아요. 키케로의 수사학. 그거 보면 말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남에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여기까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거든. 바로 이 지점에서 뭐가 되느냐. 수사학이 들어가는 게 수사학. 좁은 의미의 수사학. 이걸 다 정리하고 쓰기도 수사학이 들어가지만 이제 어떤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말하기에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원래는 고대 로마 시대에 논리학하고 수사학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그 말하자면 분과였거든요. 근데 근대 세계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수사학이 빠져버렸어. 근대 학문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논리적으로 엄밀하면 끝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논리적으로 엄밀하게만 하면 아니야. 논리적으로 엄밀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지 그게 학문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저 저는 열심히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제가 우리 교회 교사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강의할 때도 그 강좌 기획해서 진행하는 양반이 있거든요. 물어봐요. 야, 이번에 누구 왔는데 그 양반은 강의를 어떻게 합니까? 또는 교사들이 그 듣고 이게 수강자 평가 내잖아요. 그 평가 좀 봅시다. 나도 좀 봅시다. 그 사람 어떻게 가르치나? 에? 남은 어떻게 가르치나?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궁금해 한다고요. 그리고 아, 나는 무엇이 모자라는가? 이게 늘 피드백을 받아. 이렇게 녹음하면요. 저도 들어요. 나 이 지점에서 오버했구만. 예습 여왕을 너무 갈궜군, 내가. 저도 들어요. 아, 여기서는 말을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얘기는 말을 좀 조금 끊었다가 천천히 잔잔하게.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가도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제가 들어요, 이걸. 항상.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내가 중요한 발표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녹음을 해봐요. 요새 휴대폰에도 녹음기 있잖아요. 컴퓨터에도 녹음기 있잖아. 녹음을 해봐. 녹음하고 들어. 들어보고 체크를 해야 돼,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발표까지 해야 공부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책 강의니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 마지막 시간에 발표가 있는데 발표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창희 씨. 부담 100배다 완전히. 발표 잘하라 그러니까 미치겠네. 나와. 준비하세요. 예? 발표 준비. 지금 나와야지. 여기서. 어. 자기소개 왜? 자기소개 여기 무슨 미팅 하는데? 뭐 주제는 똑같이 명예란 나에게 무엇인가 썼습니다. 명예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사람들이 대체로 하나 이상은 다 갖고 있으니까 이름은 됐고 훌륭하다는 거 그리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요. 머리띠 학원일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특별한 엔터테이너가 아닌 나는 이 발표를 할 때는요, 이 자기 얼굴에다 손을 대면 안 돼요. 되게 사람이 주의를 잘못 흘려봤거든. 자, 다시. 네. 아,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명예를 사전에서 찾으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사람들이 뭐 대체적으로 하나 이상은 다 갖고 있으니까 감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훌륭한 것, 그리고 인정, 이게 중요한 건데요. 훌륭한 거는 개인이 자기의 능력이 개인적인 영역이고, 근데 뭐, 능력에는 뭐, 운 같은 것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정은,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다른 다수의 집단, 뭐, 사회 이런 데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이건 개인의 능력을 벗어나 있는 건데요. 물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그렇게 편의상 나눠놨습니다. 근데 저는 훌륭한 일을 해낼 능력이 없고,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인정은 제가 아닌 그 다수가 관계된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뭐 이게 그 일리아스에 나오는 때하고는 그 명예를 얻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뭐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뭐 자기 종족, 뭐 아까 말씀하신 난 2만? 뭐 이 정도에서 좀 이름을 좀 날리면 그게 명예가 될 것 같은데, 요새 만약에 자기가 뭐 이름을 날려보겠다 그러면은 뭐 국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언론을 자기가 그 통제를, 언론을 어떻게 유도를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능력이 없는 이상은 뭐 그거를 자기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그것도 인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그 저는 그 성격상 그 다수의 인정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정신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하튼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명예는 저한테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종류의 명예를 그 제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용어도 하나 만들어봤는데, 그 패배자의 명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거를 뭐 경쟁이라고 봤을 때, 경쟁,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편이 갈려가지고 경쟁을 하는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경쟁 와중인데도 저는 그 사람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이게 이 패배자의 명예가 뭐 경쟁에서 뭐 상대방 뭐 편을 선다 이래가지고 뭐 경쟁에서 뭐 정당하게 경쟁에 임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정당하게 경쟁에 임했다 이거는 뭐 옵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거고, 굉장히 조금 더 여기서 더 적극적이고 또 좀 더 아름다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하나 드리겠는데, 그 한국에서 보통 뭐 자동차 보시는 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차를 딱 타다 보면은 옆 차선에서,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당연히 운전하다 보면 있겠죠, 제 차선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누가 내 앞에 끼어든다는 게 뭐 인간의 존엄성이 뭐 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절대 안 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럴 때 패배자의 명예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옆 차선에서 제 차선 들어오겠다고 깜빡이를 분명히 폈다면은 제 차가 전복되는 한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라도 그 사람을 끼워주는 거. 이게 명예죠. 경찰청 홍보대사 같네. 아, 이거를 제가 오늘 뭐 그레코로마 아까 나왔었는데 오늘 제가 예로 그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본인이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가 돼가지고 올림픽에 나갔어요. 그레코로마에 나갔는데 상대방 선수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뭐 이름만 들어봐도 좀 암울해 보이는데 뭐 아제르바이잔이나 뭐 전쟁 때문에 제가 전쟁 여파로 뭐 훈련을 덜 했을 것 같은 뭐 이라크 선수가 나왔다 이랬을 때 제가 나가서 패시브 자세 있죠? 빠떼로 자세 때 제가 그냥 기술 그냥 당해주는 거. 그것도 뭐 올림픽에서 거의 보기 힘든 뭐 전만 스플렉스 같은 거 막 당해주면서 막 표정도 막 꽉 막 비명까지 주는 거. 그렇게 당해주는 게 패배자의 명예라고 생각하고요. 이랬을 때 이게 지금 굉장히 이거를 좀 무시를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그 차를 만약에 옆차선을 양조위가 낀다고 해도 이게 넣어주는 거 이게 훌륭한 일이거든요. 좀 규모가 작긴 하지만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껴줬으면은 그 사람한테 뭐 소수긴 하지만 불특정 소수긴 하지만 그 사람한테 순간적으로 인정을 순간적인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원래 그램을 안 썼는데요. 너무 오버인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패배자의 명예를 유지를 해나가다 보면은 이거 사람이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사람이 밑바닥이 아니라 고고한 좀 외롭지만 좀 높은 그런 위치까지 올라 자기 혼자 높은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 본받고 싶지 않은 명예지만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존중하고 그대로 살아갈 어떤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이겠죠. 자, 다른 사람 나 발표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까? 오늘 그리고 저기 다음 달 오이디푸스 다 신청들 하셨어요? 저한테 오늘 저기 과제 해오신 거 제출하세요. 그래서 다음 달에 저한테 수강 들을 사람들은 못 듣는 사람은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저한테 내세요. 그럼 제가 이메일로 코멘트를 보내드릴 테고 다음 달에 체크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제출하면 제가 다음 주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읽을 텍스트가 이겁니다.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오이디푸스 왕하고 안티고네하고 둘 다 있는데 안티고네를 집중적으로 읽습니다. 안티고네 부분을 소포클레스 텍스트들을 읽을 준비를 하세요. 다음 달 건. 그리고 예? 예?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산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천병희 교수가 당분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은 계속 천병희의 세계에서 우리가 천병희 선생님 뭐 이게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문예출판사에 나온 그리스 비극의 이해 이 책 요거 값도 얼마 안 돼요. 이거는 한 곳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그리스 비극의 이 책을 이 13,000원이네. 요거는 뭐냐면요. 그리스 비극의 이해라기보다는 뭐 제가 천병 선생한테 빚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 비극의 이해가 아니라 그리스 비극에 말하자면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렇게 3대 비극 작가 있잖아요. 이 비극 작가들의 작품 모두를 다 내용을 갖다가 요약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 스토리를 다 알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건 안티고네나 오이디푸스의 스토리를 알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아, 대체로 아이스킬로스는 이런 작품 세계를 갖고 있구나. 소포클레스는 작품 세계가 이러하구나. 에우리피데스는 이러하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리스 비극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말하자면 참고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걸 같이 공부를 할 때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비극에 관한 얘기도 좀 이제 어느 정도 호메로스 일리아스 읽으면서 이제 히랍 세계가 어떤 세계다 하는 것은 좀 대강이라도 짐작을 하셨죠? 비극의 세계로 들어가면 완전히 거의, 이게 오늘날로 치면 이게 주말 연속극들인데, 히랍 사람들 참 대단해요. 주말 연속극들. 주말 연속극 시간에 막 그런 스토리들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시청자 게시판 불날 텐데, 이 사람들 그걸 딱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정신세계라는 게 참, 이 사람들, 호메로스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리스 비극을 읽으면서 이들의 정신세계가 참으로 놀랍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BC 5세기니까, 서기 전 5세기니까, 공자님 시대 그때거든요. 공자 시대 때 이게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히죠. 스토리가. 춘추 전국 시대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 예술의 정신세계의 어떤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탁월한데, 호메로스의 소사시는 뭐 영웅 소사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한 달 동안 일리아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